최애한 허공의 지뢰 꽃잎 담아친 사연 이루지 못해 그 기운에 타는 마음 달래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없는 매알 허공의 지혜